6.25727 반미공동투쟁월간의 점에서 도이칠란드 반제연단이 6월 27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조선 전쟁 시기 가장 야만 쪽엔 폭격과 포격으로 우리 조국 강토를 잿더미로 만들고 무고한 인민들을 마구 학살한 미제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이날 도이칠란드 반제연단이 미국의 대조선 압살 특동을 규탄하고 우리 공화국의 정예 위협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